여보세요? 아주머니, 안녕하세요. 저 301호에 사는 하샤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 있어요? 어제 밤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만 나와요. 그래요? 가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. 내가 수리센터에 전화해 줄게요.